2. 본래는 자연이 알게 되어 있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고 본성의 선한 부모를 통해 태어났던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자연히 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젖 먹는 법을 배워가지고 나옵니까? 나오자마자 눈앞에 젖이 있으면 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알고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자동적으로 가야 할 입장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결과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우주의 피조만물 가운데에서 걸작품입니다. 얼마나 걸작품이냐 하면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멋진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말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을 사람이 모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다면 그 모습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인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언제나 볼 수 있고 부르면 곧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준이 된다면 누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은 말뿐이 아닙니다. 원리를 통해 주체와 대상 관계를 중심 삼고 볼 때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 전에 있었던 분이요. 내 모든 감각, 나의 일체를 주관하는 분이다 하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인식하고 아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추우면 춥다 하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것을 느껴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계시다면 신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겠습니다. 세포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 경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휼적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 짓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다가도 아버지 할 수 있고 혼자 말로도 아버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그 생활 이면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게 되면 아버지 손이 잡힙니다. 꿈 같은 사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이러한 표현적 권에서 체휼적 감정을 어떻게 체득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체율의 감도 느끼는 그 도수, 그 양의 여하가 그 사람의 신앙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심정을 가졌다면 어디에 옮겨가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게 될 때는 하늘이여 같이 해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때는 고마우신 하나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원리는 하나님을 무형의 절대적 주체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분성적 실체로 아담과 해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장성하여 사랑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연결될 때 종적인 입장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과 해와가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남성 성품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성 성품은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라고 말하지요. 중화적 입장에서 사랑을 중심삼은 통일적 존재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중심삼고 통일적 존재라는 그것을 첨부해야 됩니다.